내 마음은 사로잡는 그대, 삼바춤을 추고 있는 그대, 화려한 불빛 음악에 젖어 사랑에 취해버린 그대. 사랑 사랑한다고 좋아 좋아한다고 눈빛 하나로 몸짓 하나로 내 마음 사로잡는 마음.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춤추고 있는 그대.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사랑스런 나의 그대. 이 밤 그대는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. 젖은 눈동자 내 마음 사로잡는 밤.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.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사랑스런 나의 그대. 이 밤 그대는 불타오르는 영원한 사랑.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.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사랑스런 나의 그대. 이 밤 그대는 불타오르는 영원한 나만의 사랑.